떨리는 손끝에 기세는 바람 망설이는 뺨을 쓰다듬는 파도 바다여 오랜 짚은 물결이여 어리석던 오늘까지 내게 이만보다 더 가까워 So funny game Can't be here Can't be there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 그렇게 중얼거리던 나 숨을 내밀면 마주 잡은 것은 환상 나에게는 미래가 땐 믿었어 저 멀리 수평선의 끝에 펼쳐진 것은 분명 닿을 수 없는 절벽일 거라면 Had a blue demon lonely behind the horizon and stars all lights up her Then 믿었어 저 멀리 수평선